잡아줘요. 그대 괴롭힌 모든 것들, 그대를 아프고 지치게 하는 것들, 나에게로 가져와 내게 맡겨봐요. Yeah. One and only. 풀리지 않을 때 잠시 take a deep breath. 그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그 소리 넣어줘봐 세상.